이 공간은 시각장애인 일반인 구분이 없는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자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궁금한 이야기가 있을 때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복지 중심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본다는 게 쉽진 않아서 혹시 서로의 이야기가 조금 형식에 벗어나도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이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 지원합니다. 이곳에서 시각장애인분들과 직원, 자원봉사자, 비장애인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나눔이 있는 열린 회전문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합니다. 자연의 위로. 자연을 사랑했던 인디언들은 마음이 외롭거나 쓸쓸한 날 양팔을 크게 벌려 나무를 세게 끌어안았다고 해요. 내 속을 다 내보이지 않아도 나무는 이해하고 다독였다고 하죠. 가만히 앉고만 있어도 마음 편해지니까요. 나무를 싸고 도는 시원한 바람에 기분이 나아지기도 했고요. 가끔은 나무가, 꽃이, 바람이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초록의 싱그러움이 주는 편안한 휴식 같은 것. 네, 어느새 저희 방송이 10회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와. 그동안 열린회전문에 약 40여 명의 게스트가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정말 참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7월을 맞이해서 저희 열린회전문을 새롭게 더 단장을 했어요. 지금 시그널부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상큼한 목소리를 새롭게 인사를 드린 좀 전에 들으셨나요? 이솔 진회장님하고 또 한민정 리포터님을 환영해 주셨으면 해요.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과 나눔의 다리를 놓는 열린 회전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자, 해솔 MC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네. 소개받은 7월 첫째 주 이해솔 MC고요. 앞으로는 DJ로서 이 팟캐스트에서 네.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가수 주병선, 건아들의 곽종목 보컬, 두리안 박지희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회원님이시죠. 장옥경 한길자님, 거기에 래퍼 장백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공동 진행자 분이 계시죠? 소개해 주시죠. 네, 강순자입니다. 네, 팀장님도 저와 함께 더불어서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 보조 진행을 맡은 조준영, 허현덕 기자님, 한민정 리포터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새 인물이 많이 들어왔죠? 네. 네. 제가 들어와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팀장님, 7월 첫 주인데 뭐 좋은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아, 예, 좋은 계획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상상의 나래로 바캉스 준비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6월 말에 이제 단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네. 바캉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수다 있으다. 다음은 수다를 추구하는 수다 이스다입니다. 이 코너는 시사, 시각장애인계 소식,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 코너로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코너는 시사, 시각장애인계 소식,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번 주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최근에 겪은 당황스러운 이야기, 내 마음 몰라주는 가족들 등등 열린 회전문 청취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좋은 화제를 알려주는 수다 이수다 코너. 오늘의 예스 올 노 토크 주제 뭐죠? 오늘 책 주제는 좀 가볍고 즐거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최근 음반을 USB로 낸 G-드래곤 이야기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그 독서 매체의 어떤 변화를 한번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할 시기 아닌가 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 소식을 접하면서요. 매체 변화가 굉장히 됐다. 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음원이냐 아니냐 논란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음반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네.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저 자체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USB로 했다 해서 파격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분야에서는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뭐 일본이나 유럽의 추세가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책에 관한 이야기지 음반에 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음반으로 만약에 친다면 이게 음반 회사에 치명적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각장애인 매체로 변화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전반에 걸쳐서 네네.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 생각해보면 LP판에서 네네. 테이프로 오고 테이프에서 CD, CD에서 MP3 이게 그렇죠. 굉장히 변화를 했는데 그렇죠. 큰 변화죠. 그때도 획기적이면서 이것과 관련된 논쟁들이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USB도 지금은 논쟁거리지만 네. 나중에 또 다른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카세트 도서에서 CD로 갔고 CD에서 맞아요. 이제 디지털 도서관, 맞아요. 소리책 인터넷 도서관을 갔지만 또 핸드폰이라는 매체가 나오니까 모바일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용량도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가지고 다녔을 때 그렇죠. 너무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큰 거에 또 많은 용량이 들어간다면 좋지만 요즘은 작은 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파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USB 앨범에 보니까요. 저도 네네. GDC 굉장히 좋아하는데 멋져요, 사진부터 영상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네네. 있어서 볼거리도 많고요. 네네. 들을 거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아이콘이죠. 문화 네. 아이콘이라고 해도 관이 아닌데 저희가 뭐 지드래곤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괜히 막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괜히 네. 미소가 떠올려요. 예. 근데 이제 음반 회사들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음원 차트 1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판매량이 민감하죠. 달라서 맞아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해서 아마 그 핫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그 첫 시도가 네. 어떤 그 변화를 크게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의견이 되게 저도 찬성인 쪽인데 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토요일마다 보는 인기 차트, 가요 차트를 보면 네. 음반이다의 개념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겠죠. 그렇죠. 네. 이것은 바로 또 수익과 연관되고 직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 저희가 수다 이수다 코너에서 이렇게 yes or no 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의견 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댓글과 자신의 생각을 에피소드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이야기도 해보고요.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 새 소식 허연덕 기자님의 화제의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연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줄 소식은 뭐죠? 네, 요즘에는 대부분 PC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데이지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이지 독서기 앱 하면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만든 드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물론 드림이 포함이 됩니다. 드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국립중앙도서관, LG상담도서관, 넓은 마을, 아이프리 등 여러 기관의 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데이지 도서는 활자 도서에 가까워 대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LG 상남도서관, 넓은 마을, 소리책, 아이프리 등 여러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지 도서로만 읽을 수 있으면 데이지로 제작이 되지 않은 문서들은 또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독서기 앱이 엑스비전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센스월드입니다. 아, 센스월드요? 네네. 네. 센스월드는 데이지 파일 외에도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게시판, 대화방, 신문기사 읽기, 시각장애인 회원 중심의 SNS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신문기사도 읽을 수 있고 또 회원들 중심으로 SNS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센스월드가 유용하겠다 하는데 또 다른 앱은 또 없습니까? 네, 지난해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개발한 룩스데이지가 있는데요. 네네. 룩스데이지는 지금까지 소개한 독서기 앱과 비교해서는 적은 도서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네네. 강점이 있습니다. 드림이나 센스월드는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면 예,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룩스데이지는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서 다운로드된 데이지 도서를 언제나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이파이 환경이 아닐지라도 다운로드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앱이 모두 서로 다른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그 독서 스타일에 맞는 앱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세 가지 앱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선생님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선생님 요즘 어떻게 그 새 소식 만드시면서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 네. 뭐 힘든 점이야 늘 있지만요. 네네. 네. 아, 보니까 뭐 저녁도 하시고 교정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계셔서 제가 옆에 봐도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저희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신 허연덕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방문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수다를 추구하는 수다 이수다 사람 책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자신의 삶을 잘 가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책 시간인데요. 사람책은 자원봉사자, 직업인으로서의 경험, 시각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사람책 코너 노크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한길자 어머니 지금 방문해 계십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핑크색 옷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아, 지금 네 저희 복지관에 항상 이렇게 밝은 걸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 제가 네. 어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받는데요. 어머니 지금 제가 저희 복지관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 어떻게 지금 지난 세월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 해보죠, 뭐. 예. 지금 어머님 지금 원래 부산 분이시죠? 예, 북에서 피란나가 부산에 정착을, 거제도 피란 나왔다가 부산으로 1년 후에 부산 와서 거기 정착해가지고. 아. 예, 거기서 57년 살고 서울에 올라왔나 보다. 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원래 부산 분이 아니고? 예. 원래 고향은 그러면? 함남 북청군. 북청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물장수 동네, 예. 아, 북청 물장수? 예, 예,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야, 그러면 저희가 못 만날 수도 있었네요. 근데 전쟁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거네, 지금. 그런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 저기, 뭐, 좀 어렸을 때부터 시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예, 어릴 때, 네 살 먹으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업혀 나왔죠. 아, 그랬군요. 업혀서 나왔는데, 뭐, 잘 못 먹고 어릴 때 전쟁통에 잘 못 먹이놓으니까 네 살에 한번 죽을 뻔 했대요. 아, 그래요? 예. 고개가 떨어져갖고 죽을 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놨더니 여섯 살에 또 열병 해가지고 아주 정말 죽은 줄 알고 죽으라고 아주 돌돌 가만히 말아놨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어머나. 심하게 많이 아팠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목숨이 질겨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 네. 그때 눈 하나 거의 잃었어요. 아, 한눈을 실명하셨군요. 예, 한눈이 거의 부옇게 그 네. 하얗게 백태가 끼어가지고 예, 예. 거의 안 보이니까 한쪽 눈만 보고 살은 거죠. 아, 그러면 홍역이라고 예. 일종의 볼 수 있나요? 홍역으로 그런 원인이. 홍역이 아니고 천연두를 했어요. 천연두. 예. 아, 예. 많이 죽었지, 사람들이 그때도. 아, 그렇군요. 전쟁통에 많이, 그런 병이 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네. 아이고.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이제 한눈을 좀 실명하시고 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셔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그 할머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크신 것 같아요. 정황으로 보셔서는. 예. 아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했죠. 아, 그러셨구나. 예. 네네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서 좀 영리하다 소리는 좀 많이 듣고 그렇게 자랐고 네. 그런 말 칭찬만 많이 듣고 자라노니까 아. 뭐든지 난 잘해야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잘 못. 타는 게 난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네네네. 최근에 예. 보니까 뜨개질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근데 어머님 보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네. 사시다가 또 아무래도 시각이 불편하니까 가끔은 또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뭐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어려운 거 있죠. 시력을 잃고 나서 말이죠. 네네네. 시력을, 아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렵게, 그 시절은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첫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또 나는 또 6.25 바람에 부모를 없이,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겨우 어렵게 살았는데, 47 네네네. 나이에, 눈이 어쩐지 침침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러 해가 가보니까 그때 이미 한쪽 눈 파열 상태가 다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예, 항반부 변성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안 보이던 눈 말고 아. 보이던 눈이 그렇게 돼가지고. 네, 보이던 눈이 황반 변색으로 예. 판정이 났군요. 예, 하룻밤 새에 깜깜하게 됐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더라고. 맨날 사고 치고, 일은 전부 내 손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아, 예, 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없어서. 근데 이제 가족이 있고 이래 하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자녀분들이 한 몇 살 정도? 이제 그러니까 큰 아이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온 거 군대를 갔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가 조금 컸어요. 성장, 그렇죠. 자녀들이 성장되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의 그 우울증이 그럼 오신 거네요. 그런가요? 눈이 이러니까 우울증 같이 오는 것 같았어요. 네,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때 아파트 25층을 내가 한 수십 번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셀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근데 뛰는 건 순간이겠더라고. 그런데 아. 그 나머지 가족 때문에 자꾸 눈에 밟힌 거예요. 네. 남편이 또 청각장애도 있고 이런데 네네네. 마무리 못한 거 성격상 또 마무리 못하면 또 뭐 안 네. 되는 성격이 돼가지고 견디 하다가 어떻게 또 살 그 궁리가 생기더만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조금 아무래도 그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또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 우울증을 좀 극복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뭐 누가 알겠어요. 네, 내만 알지. 네. 그런데 일찍 빨리 장가를 보내놓고 난 내가 할 길 이제 가야지 하고 막 서둘러서 내가 장가를 보내놓고 이제 손녀가 쌍둥이가 나왔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 쌍둥이 때문에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기를 잠깐 봐주러 아들 집에 갔다 오는데 네네. 그 버스를 한 30분 타야 되는 거리에 네네. 버스 기다리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웬 승용차가 까만 승용차가 한 대 와서 딱 서더니 태워다 줄 테니 타라고 아,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사양을 했죠. 네네네. 왜 아이 괜찮다고 버스 오면 타겠다고 이런데도 굳고 타래요. 아. 그래서 이제 그까지 30분 동안 오는 동안에 예. 그 부부가 탔는데 네네네. 그 아주머니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하루 신장투석 두 번씩 하고 아. 그 위장인가 말기 암 환자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그래도 봉사활동을 간대요. 아, 자원봉사활동을 예, 가신다고요? 예, 예. 자원봉사활동을 예. 가고 나를 지금 태우고 그거 가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봉사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봉사를 그런 식으로라도 꼭 그냥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30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 계기가 된 것이 아, 예.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네네네. 지금까지 내가 만날 죽을 궁리만 한 거 이거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아, 예.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귀하게 보내는데 나는 너무너무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서. 아, 그랬군요. 예, 너무너무 저 뭐야 미안한 생각도 들고. 아, 예, 예. 예, 또 그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걱정을 미리 한다고 달라지는 건 뭐가 있느냐 하는 그 훌륭한 사람 그 말도 생각나고. 아, 예. 그래, 그때부터 집에 와서 마음을 바꿨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정말 그러면 정말 우연히 한 분을 만났는데 예. 그분을 통해서 아, 그분이 그 정말 말기암 환자 가장 좌절에 빠져 있어야 되는 분이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남은 시간을 충실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으셨군요. 예. 어,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니까 그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애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전업주부로 사시면서 그 이제 가정생활에 충실을 다시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우연하게 이제 저희 그 TV를 보시면서 어 뭐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다더라 이런 걸 우연히 들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하늘 TV를 보는데 어느 탤런트 분이 실명을 했더라고요. 아, 예. 실명해서 TV에 그 부인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살아온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네. 복지관에 간 재활 훈련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그랬군요. 아,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구나. 아. 아, 그렇다면 나도 이 지팡이 훈련이라도 받아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미리 예.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그 도대체 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연금공단에서 저 우리 집으로 방문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저 여기 복지관이 어디 있느냐고 네. 내가 그런 TV에 그 프로를 봤는데 네네네. 나도 재활훈련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저기 육단지 있잖아요. 그냥 쉽게 툭 던져요.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우리 동네 육단지를 가서 그 큰 육단지를 아무리 돌아봐도 복지관이라는 데는 시각장애 뭐 복지관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희 복지관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그 또 어려움을 겪었네요. 네. 어, 저희가 앞으로 저희 복지관 홍보를 좀 많이 해야겠어요. 어, 그래서 그 육단지가 사실은 고덕 주공 아파트 6단지였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 네, 다른 지역에서요. 저게 강일동 6단지였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복지관에 이제 정말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니 저희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 예.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강동구 상일동에 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440-5200 공공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홍보에 좀 자극을 받아야겠고요.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저희 복지관에 방문해서 이제 재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예. 접한 거는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가족하고만 계시고 또 집 밖으로 안 나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이 복지관을 다니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한 5번 정도 집에서 이제 지팡이하고 해서 지팡이는 그때 사용을 안 할 때인데 네네. 우리 집에 저 남편 데리고 여기를 걸어서 다녀서 길을 익히기 위해서 네네네. 걸어서 한 5번을 왔어요. 저 강일동에서. 네네,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기가 길을 익혀놓고 여기 찾아와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네. 면접을 보는데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군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오라고. 예. 예. 그래갖고 와서 이제 점자를 배우고 그 수업 과정 있잖아요. 네, 점자도 네, 네. 있고 과정에. 보행도 있고 네. 일상생활도 있고 뭐 체육활동으로 뭐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어, 그 선생님 저기 제가 듣기로는 뭐 수영을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예. 처음 수영 배울 때 어떠셨어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또 안전하게 그래 앉아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수영이 배워지더라고요. 아, 몸이 떠졌던가 보죠. 예, 떠지더라고요. 아, 나도 그러셨군요. 신기했어요. 아, 정말 잘 됐습니다. 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수영도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접한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신 어떤 용기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 당시에 아마 3개월 과정이었죠? 그 수련식. 그때 3달 반 했어요. 아, 3개월 예. 반. 예. 그리고 이제 수료식을 했을 때 어머니가 느끼는 그 성취감은 좀 어떠셨어요? 아, 그래요. 나는 저 친구도 없고 여기 더 객지인데다가 네. 친구도 없고 나갈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것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이 보여 TV를 보겠어요. 오로지 그냥 소리나 좀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하고의 만남. 그 예, 만남이 나는 진짜 절실히 필요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담당 선생님한테 예, 예. 서 선생님한테 이제 대화를 많이 했죠. 그 선생님 또 말을 많이 시키더라고 또. 네. 아마 그 수영장 데이트가 재미있죠. 얘기 말씀 참 잘 들어주시죠. 우리 예, 예, 예. 그러니까, 서원영 팀장님이신데 예. 예 우리 수영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예, 그 인생 팀...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라고. 다 네. 들어보시고는 노인대학을 권유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갖고 3월 달에 바로 노인대학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복지관 활용하게 된 계기가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랫동안 이제 가정생활만 하시다가 이제 복지관을 찾아와서 재활훈련 이렇게 받아보시고 예. 이제 거기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 만남 속에서 또 즐거움도 찾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보니까 또 가족의 내조가 아빠가 근데 외조예요?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럼요. 외조라고 하죠. 근데 네, 네.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은 네네.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아, 그랬군요. 야, 엄마가 이제 나갈 때가 있다는 거. 아, 이제 외출할 예. 때가 생겼다고 참 좋아했어요. 네네네. 우리 아들이. 네네. 그래서 다음 해 여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네, 이제 복지관 가까이 1년밖에 이사 오셨군요. 안 됐는데 진짜 집 그거 빼기도 힘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이게 복이시죠, 예. 어찌 보면. 네. 몰라요. 아들이 착해요. 네네. 굉장히 착한 아들과 네. 또 좋은 그리고 남편. 그리고 또 남편도 네. 이때까지 정말 착실히 정말 바깥에 모르고 애들만 키웠다고. 네. 그저 지금도 등떠미러 나가라. 다닐 수 있을 때 나가라. 아, 네. 예, 나가라. 집 걱정하지 말고 뭐 잡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내 먹는 거 걱정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렇게 일러주거든요. 네. 아주 그래서 고맙죠. 아, 예. 응원해주시는 예. 분이 있어서 또 예. 어머니 이렇게 밝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어머님 뭐 저기 또 가족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또 일을 겪었다고 그래서 요리도 잘 하신다는 얘기 요리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요? 네. 요리를 배우게 됐는데 네. 한돈인가 뭐 어디에 고기 요리 하는 데서 네네. 그것도 선정이 돼가 가서 가게 됐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 어느 회사에서 하는 그 요리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못 가게 돼가지고 대신 어떻게 가게 됐어요. 기회가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아, 선뜻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우리 아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그게 가족 요리였어요. 아, 가족 요리 예. 대회였군요. 예. 그래서 손녀딸하고 네. 바쁜 식구는 빼고 이제 손녀딸하고 토요일이었으니까 네네네. 아들이 가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같이 가서 13일 날 하고 왔어요. 네네. 제가 저기 예. 그것도 그게 요리도 뽑혀가지고 상도 받으셨죠. 탔어요. 우리 박수 쳐도 되겠네요. 예, 박수 치세요. 여러분요, 큰 오븐하고 청소기 하고 왔어요. 그저께. 아, 상품도 받으셨어요. 그저께 왔어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어머니 보니까 정말 저기 이북에서 또 그 배를 타고 내려왔던 세대였는데 부산에 정착하셔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서울에 또 올라오셔서 자녀들의 그 또 부양을 받으시면서 또 그 손주까지 잘 돌보고 계시면서 예. 또 이게 예, 복지관에 노인대학에 나오셔서 즐겁게 뭐 장구도 배우시고 네. 공연도 가끔 나가시고 또 여기 또 스포츠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잘하고 계셔서 네. 어머니 얼굴이 환하신 것 같아요. 아, 요즘은 진짜로 살맛나고요. 바빠도 네. 다른 사람보다 꽃피기 더 바빠요. 왜냐하면은 전업주부의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네네. 한 시간에 할 일을 세 시간, 네 시간 걸려야 해요. 그렇죠. 네, 사무처 가면서 그거 치워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내가. 그렇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근데 참 신명나게 살아요, 요즘. 어, 예, 신명나게 이거, 사신다고. 예, 이거, 예. 이거 하면서 네. 복지관에 다니면서요. 내가 정말 뭐든지 하면요.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모니카도 불 줄 알지요. 네. 내가 노래 몇 개씩이라도 어. 혼자서 좀 따분하고 하면은 네네네. 그것도 불지요. 책 이거 모바일 소리책 이거 귀에다 집에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거 책 많이 읽었어요. 진짜 전체 네. 몇 개나 읽은지 몰라요. 예예. 예. 예. 독서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예. 계신다고 하는데 역시 어머님 독서를 하시는 분이라서 말씀도 잘하시고 또 자녀 교육도 참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머님 또 이렇게 즐거운 생활 계속 또 하시고 예. 또 다음 기회에도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또 우리 예. 시 같은 친구분들 모시고 같이 저희 방송국에 한번 나들이 또 오실 거죠?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님 애쓰셨습니다. 예, 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예. 속 시원한 노래마다 팟빵에서는 한글 검색어 열린회 전문 검색해주세요. 청취 소감 또는 여러분을 울리고 웃긴 에피소드나 본 방송 속 시원한 노래방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opem@hsb.or.kr 이메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속 시원한 노래방 7월의 아름다운 열기와 함께 정말 핫한 가수들을 KT 올레 미디어 스튜디오에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저희 열린 회전문이 벌써 10회차 방송을 네, 하고 네. 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은 진짜 많은 분들 그리고 가수분들이 뜨거운 재능기부로 즐거운 노래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가능했던 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네. 네. 어, 저희가 오늘까지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저희가 행복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가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열린 회전문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기 즐거운 시간을 한번 느껴보도록 저희가 멋지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귀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볼게요. 네네. 네, 오늘 열린 회전문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가 돼서 네. 사실은 어저께 잠도 못 잤어요. 아, 또 왜 그러냐면 되게 길게 얘기하면 되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일단 얘기해봐요. 네. 네. 제가 이제 목도 되게 감기나 요즘에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좋은 목소리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건 저한테 목소리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설레이는 마음보다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또 소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 공간이 정말 점점점 더 확장되고 더 좋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곳을 즐겨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모두가 네.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장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찾아뵈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앞으로 종종 지금 뭐 스튜디오 녹음 뭐 보다는 현장감 있게 앞으로 공개방송도 당연히요, 당연히요. 네. 같이 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이 무궁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룹 권하대로 곽주목이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만 35주년 기념 앨범도 발표했고 한 살 때 노래하신 예, 거예요? 제가 한 살에도 노래했으니까 지금 이제 아직 마흔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이제 또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방송에 네. 제가 초대가 돼서 이렇게 우리 병선 아우 덕분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네. 좀 기분 좋고요. 오늘 또 뭐 한 즐겁게 하고 가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장백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열린 회전문 개국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또 참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를 일단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네. 저는 랩과 노래, 작사, 작곡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이고요. 네. 랩을 중점으로 이번 해에 데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는 가수는 두리안 박지희 씨로 영화 천밀밀로 유명한 영화 음악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저희 함께 노래 바로 들어볼게요. 두리안 박지희님의 I'm Still Loving You. Hey guys, you're right on this station and now we're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club suckers. Enjoy it. 다음은 주병선님이죠. 굉장히 가창력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네. 끝판왕입니다. 아, 이번에가 저희 두 번째도 출연을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음 착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세요. 자, 우리 주병선님의 히트곡 듣고 싶죠? 근데 오늘은 그분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꽃, 들꽃이라는 노래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당신이 보고 싶은 마음 가슴 속에 가득 별님처럼 가득 당신 얼굴이 아련해 아 내 안에 활짝 피어난 하나 꺾어 지고서 살아요 가득해. 아, 세상에 고운 사랑아, 이 사람 좀 데려 가주오. 사랑이라오, 한 송이 꽃이라오, 전송이 최고의 건아들 여러분 아세요? 건아들의 멤버인 곽정목 선생님 오늘 나와주셨어요. 와, 청바지가 정말 멋있군요. 야,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신곡을 가지고 오셨대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노래 듣고 사랑에 빠져볼까요? 사랑한단다 한단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최고다 번듯한 집 한 채도 없고 그날 옷 한 벌도 못 사주 정말 미안해 나만을 한국국제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래퍼가 오늘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저희가 뭔가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불러줄 노래가 벤자민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인지 함께 바로 들어보시죠. 들고 있는 감정은 다 죽은 듯해 그게 뭐가 됐든 넌 이제 단념을 해 네 손에 든 아이폰이 울렸을 때 죽은 감정을 어떻게든 넌 숨기려고 해 술은 마시지도 못하면서 또 잔을 계속 비워내고 있어 너 그게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 근데 왜 계속 난 모른 척하고 싶은가 뭐 너는 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서 계속 웃어주는데 너는 매일 술에 젖은 옷을 입고 눈화장은 왜 또 번져있는데 난 알고 있어 매일 밤 넌 눈물을 닦아낸다는 걸 괜찮은 척하면서 넌 손톱을 물어뜯어 Baby you should got it 너의 뭔가 잘못됐단 걸 너는 계속해서 이미 변해가고 있잖아 Oh I got pain 너는 말해 you don't know me 내가 말해줄게 매일 밤에 너의 몸에서 나던 향기는 벤자민 또 너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즐겨 먹던 지독한 카페 내가 틀렸다면 말해줄래 그래 맞아 지금 난 stupid yeah. 감정 없이 웃지 yeah.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 yeah. 또 누군가의 품에 눕지 yeah. 아무런 사랑 없는 매력 너는 억지로 기분 좋은 척이라겠지 매일 또 네 벽이 찢어지고 눈이 보이겠지 내일 넌 틀린 적이 없어 내가 말 대꾸를 할 땐 근데 이번에 너가 온다 빈 게 틀림없어 네가 잠을 잘 때 버릇까지 다는데 너에 대하는 게 없다고만 말을 해 네가 들고 있는 여린 감정이라는 색은 또 어느 순간 검게 물들어 굳어버렸네 아이 가리춘 너의 부정해봤자 달라질 건 없겠지 또 너의 욕심만 커져갈 뿐이겠지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알고 있잖아 확실히 설명해 없어 너는 말해 you don't know me 내가 말해줄게 매일 밤에 너의 몸에서 나던 향기는 벤자민 또 너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즐겨 먹던 지독한 카페 내가 틀렸다면 말해줄래 그래 맞아 지금 난 stupid . 시각장애인과 정한인의 소통과 나눔 창구로 이 팟캐스트를 만들게 됐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소감이나 혹은 덕담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전철을 타고 갔다가 네. 시각장애인분이 넘어지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또 함부로 또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네, 근데 네. 저는 그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위험할까 봐 또 차가 오면은 위험하잖아요. 네. 제가 잡아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손을 꽉 이렇게 네. 잡아주셨어요. 네. 꽉.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하면서도 그때 그분이 네. 그 손 아직도 따뜻한 손길 잊지 못하거든요. 네. 말보다 더 100배, 1000배 너무 더 와줬어요. 저한테 마음속에.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따뜻함을 얻었고 지금도 네. 잊지 못한 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다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네. 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두 손이 있잖아요. 네. 그 따뜻함만 간직하시면 네. 여러분들의 그 밝은 기운과 이런 것들은 다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처럼 힘 이렇게 잃지 마시고 네. 네, 이렇게 같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앞으로 저 주경선 좋은 노래만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변하지 않는 목소리 그대로 간직하고요. 네. 또 들 것도 많이.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와서 좋은 네. 추억 갖고 가는데요. 네. 저희 건아들 신곡 사랑한다면 많은 사랑한다면. 사랑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리고요. 네. 꼭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아, 이렇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된 건 처음이어서 너무 네. 떨렸는데 네. 일단 좀 안 떨리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불렀던 곡들을 한 번도 이제 어디서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요? 네,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네, 와, 우리도 의미가 깊네요. 아,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좋은 곳에서 이렇게 처음 부를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정말 된다면 네. 또 새로운 곡으로 가지고 이제 딱 와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과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기 많고 각자 활동에 바쁘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네. 일이죠. 저희 네. 항상 말하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들이 또 출연해 주시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좀 소망해 봅니다. 저희 늘 출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담감을 팍팍 실어드리고 있어요. 자, 이 선한 에너지가 더 확장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가슴 벅찬 시간이 되기를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문화야 놀자. 귀가 뚫리고 입이 터지고 마음을 열리게 하는 열린 회전문에서 화제의 책과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책과 영화를 보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지요. 귀가 뚫리고 입이 터지고 마음을 열리게 하는 열린 회전문에서 따뜻한 감성을 위한 화제의 책 이야기 시간이죠. 자, 이 코너에서는 좋은 책을 읽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아, 네, 이번에 소개되는 책은요. 제목이 좀 독특해요.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보복하고 대행하고 네. 네. 뭔가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 그렇죠. 어떤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아, 예, 이 책은요. 이혜수 선생님이 이번에 그 신작을 발표하셨어요. 아, 이혜수 선생님께서. 네네. 네. 뭐 전 2권인데 이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네. 이분이 그 카카오 페이지에다가 채널을 이용해서 연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 네. 짧은 채널 안에 자기의 이야기를 막 썼죠. 그래서 네. 실제 녹음은 이 처음 소설을 연재한 거는 2월 20일에 시작하셔가지고 네. 첫 1권은 4월 10일 날 끝났고요. 짧은 기간 안에 한 권이 연재가 뚝딱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활자책으로 발행된 거는 5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에도 네. 점자 도서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회수 선생님의 작품들이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각장애인 회원님들도 네. 이회수님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이분이 소설류는 이제 벽오 금악도란 책도 있고 네. 오늘 말씀드린 이제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책도 있지만 네. 뭐 고수라는 책도 있고 황금 비늘이니 이런 또 장외 인간 또 이분이 글쓰기에 관해서 뭐 사랑 외전이니 하학하학이로 최근작도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 하학하학은 저도 여기서 녹음 도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제가 이 책을 녹음하고 싶었는데 그때 책이 끝나지 않은 게 있어서 선점하지 못했더니 다른 분이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네.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정말 대중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혜수 네.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 주제가 있어요. 이분이 글쓰기가. 네네. 주로 이분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특히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네. 인간의 어떤 그 존재에 관한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특히 인간에 대해서 조금 순수하게 그렇죠. 표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왠지 무공의 인간 같은 느낌이 드는 작가 아닌가요? 네네. 이분이 화천에 지금 거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화천에 한번 네네. 그 마을에 놀러 갔더니 그 작품 세계와 비슷하게 마을이 꾸며져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너무나 소설스럽게 예쁘게 그쵸. 꾸며져 있어서 좋더라고요. 예, 한 번쯤 문학여행을 가볼 만한 장소로도 네. 저희 강추해드리고 싶네요. 가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화천하면 또 볼거리도 많고 또 겨울에 가셔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소설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소설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돌아와야죠. 예, 이번 소설은 조금 괴기스럽다고 해도 관이 아니에요. 괴기스러워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주인공이 정동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식물과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염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능력자인가요? 네네. 일종의 초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네네. 네. 평범한 그 학생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식물하고 교신이 되는 거예요. 아, 벌써 재밌는데요. 그래서 네. 이게 교신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청년의 30살 청년의 주인공은 그래서 식물의 제보를 받고서 사회에 악을 실은 나쁜 사람들을 벌 주는 아, 그 보복 대행이 네. 식물에게 의뢰를 받아서 네네네네. 혼을 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네. 황당하기도 하지만 네. 거기 안에 우리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어떤 내용들이 네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4대강의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 아, 자연 문제. 네네, 뭐 이제 그 위정가들의 잘못된 점들을 조목조목에 씹어주는 거예요. 아, 통쾌하기도 네네네. 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강추합니다. 날도 더운데 네. 이렇게 좀 속 시원한 오. 책을 좀 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아. 스토리만 재밌어서 추천하시는 게 아니고 잔재미가 있는데 팀장님이 네네. 좋아하는 개그들이 많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요새 뭐 아재 개그 굉장히 나왔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젊은 친구들은 제발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게 아재 개그인데. 근데 이상하게 듣고 나면 그때는 아 뭐야 하는데 진행 가면 재밌어요. 갑자기 끼득끼득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마도 카카오를 이용 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서 그런지 네. 잔재미를 좀 넣으셨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제가 아재 개그 한번 제가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네, 한번 맞춰볼게요. 남자의 몸에서 짜낸 젖은? 아, 남자 몸에서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의 몸에서.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안 높습니다. 안 높습니다. 몇 글자예요? 아, 두 글자. 아, 잘 모르겠어요. 남자? 영어로? 맨. 네. 맨. 그러면 젖이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안 알려줄래요. 아, 모유할 때 그 유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메뉴. 그쵸? 예. 네. 아, 벌써 아재 냄새가 막 느껴져요. 네. 아무도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네네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더 황당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자동차의 배꼽은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아, 영어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 배꼽? 네. 엔진? 엔진. 엔진이 배꼽인가요? 앞쪽 아닌가요? 뭐죠? 아, 뭐 제가 힌트 하나 줄게요. 카 네이블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네이블? 정답은 카센터예요. 카센터. 아, 뭐야? 센터. 죄송합니다. 아,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아, 네, 이거 맞추신 네. 분들은 아재인가요, 그럼? 그렇죠. 우리 저기 이회수 선생님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아, 이회수 네네. 선생님 다시 봐야겠네요. 네네. 아, 예. 그럼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하니까, 하고 그 이제 젊은 층들이 막 아우성 소리가 들리네요. 딱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네네네. 이건 사자성어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아이스 홍시에 살아있는 심지를 박으면? 네 글자로? 저는 이거 사실 알아요. 아세요? 여러분들께 맞추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는 답을 알려드리지 말까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알려드리지 않고 댓글에 좀 남겨주시는 걸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아이스 홍시에 살아있는 심지를 박으면 사자성어로 뭐가 될까요? 아이스 홍시가 그 감, 그렇죠. 홍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거 방송을 봐가지고 아닌 건데 아, 그랬군요. 어려워요. 근데 네 글자니까. 앞 글자나 뒷 글자나. 그, 아이스 홍시니까. 네네네. 아이스 차 있는 거죠. 그치. 얼었다. 첫 글자가 언. 여기까지만. 너무 어렵다. 남았어요? 너무 어렵다. 오케이, 단어 나왔다, 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다 가르쳐드렸어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와, 이렇게 잔재미까지 있으니까 소설이 보는 재미도 있지만 맞추는 재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재 개그 뿐만 아니라 뭐 참새 시리즈, 왜 그대 시대를 좀 비판했던 그런 아. 개그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채브람 시리즈라든지 아주 올드올드한 것들이죠. 그런데 네. 이제 새롭게 보니까 네. 반갑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네. 한 번쯤 이 잔재미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소설에서 동물 학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뇌물 수수라든지, 공금 횡령이라든지,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정말 찾아내서 정말 공격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최근 뭐 가뭄 때문에 4대강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네. 이 소설을 보면 좀 속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추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이어서 저희 열린 회전문에 또 많은 책들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네네. 오늘의 책 역시도 굉장히 눈이 가고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이나 저희 팟빵에 게시글 쓸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써주시면 맞추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CD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CD 선물 가능해요? 네. 네네. 저는 칭찬만 드리려고 했는데 CD 선물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맞추시면서 메일 주소나 연락처 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남기시면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항상 이메일로 교신하고 있죠. 네. open@hsb.or.kr에다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까지만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아 좋습니다. 조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긴 하지만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남겨주세요. 네네. 네, 다음 방송은 7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방송이 됩니다. 다음 초대 게스트는요, 가수 홍대 사람들이 출연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정보와 건강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팟빵 상단에 있는 구독자에 클릭해주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힘이 나게 합니다. 네. 방송에서 장욱경님의 멋진 그 하모니카 연주를 녹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주 여러분 힘내셔가지고 MP파일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일의 차에는 어떤 분을 만나뵐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열린 회전문에 참가해 주실 분은 홍대 사람들 한이바람이라는 CD가 있어요. 네. 이 CD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와, 와 멋지죠? 네. 네. 그럼 저희는 팟캐스트 팟빵 열린 회전문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메일 open@hsb.or.kr open@hsb.or.kr로 성명,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나눔과 소통의 다리를 놓고요. 이 시간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않고 저희 방송 속 시원한 하루 되시길 되세요.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에서 저희 열린 회전문에 하모니카 연주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주시에 사시는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 회원이시죠. 장옥경님의 연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